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마크 윌리엄스와 타라 모리스가 부른 Time After Tim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타임, 시간, 정말 요즘처럼 계절이 풀어지는 것 같은 데는 시간이 가는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져요. 그래도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만큼은 아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로 씨는 친구 호택 씨가 군대에 가신다고 아주 아쉽다는 말씀을 해오셨고요. 문창환 씨 역시 형이 군대에 가신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같지만은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는 딸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실어드립니다. 바로 Father of the Bride. 스티브 마틴이 주연을 한 영화였죠. 찰스 샤이어 감독의 아버지로 스티브 마틴이 나오고 어머니로는 다이안 키튼이 나왔습니다. 딸, 그 상큼하고 귀여운 딸 애니 역으로는 킴벌리 윌리엄스로 요즘 한창 떠오르는 신인이죠. 그 딸의 남편 브라이언으로는 조지 뉴번이 나왔고요. 굉장히 웃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스티브 마틴 못지않게 웃긴 결혼 대행업자로는 마틴 쇼트. 뭐죠? 데니스 퀘이드와 함께 나왔던 그 인체 여행 있죠? 네, 이너 스페이스에서 나왔던 그 웃긴 사람입니다. 자, 잠시 후에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경쾌한 코미디 즐겨보시죠.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 우리가 빛나고 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어질러진 집.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조지 뱅크스는 조금 허탈합니다. 그는 방금 22살 된 딸 애니 뱅크스의 결혼식을 치른 것이죠. 아니,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서 딸은 애니 뱅크스 맥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조지 뱅크스는 결혼식쯤은 가난할 줄 알았습니다. 남녀가 만나 반지를 사고 옷을 차려입고 서약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They fall in love. He buys a ring. She buys a dress. They say I do. I was wrong. That's getting married. A wedding is an entirely different proposition. I know. 결혼식 비용은 17년 전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살 때의 집값보다도 더 들었습니다. 게다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씁쓸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릎에 기대앉아서 응석이나 부리던 딸아이. 그 딸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바래다주는 것을 창피해하기 시작하고 귀에 구멍을 뚫고 하이힐을 신기 시작할 때 아버지들은 또 그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사귀는 남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딸을 잃게 되는 두려움. 아버지 조지 뱅크스에게 태풍과도 같은 그 일은 6개월 전에 일어납니다. It was just six months ago that it happened here. Just six months ago that the storm broke. 6개월 전 딸 애니는 로마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가 로마에서 돌아오던 날, 그날 아침부터 아버지는 일손이 잡히질 않습니다. 멀미는 하지 않았나, 안전벨트는 잘했을까, 잠은 잘 잤나, 별이 볼 걱정이 다 됩니다. 하지만 걱정조차도 즐겁습니다. 딸아이를 둔 아버지에겐 걱정도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My daughter has been studying abroad, been flying for 11 hours. I'm not wild about her being in the air. You have kids, Juan. You understand. It's better when they're on the ground. 애니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는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마리노에 있는 그림같이 예쁜 집으로 달려가죠. 그 집은 애니가 다섯 살 때 산 집입니다. 얼마 후에는 애니 남동생 매트가 그 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거죠. 애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고 마당에는 텐트를 치고 나무에는 이름을 새겨놓으면서 보냈던 시절. 아버지는 그곳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2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동네. 변화를 싫어하는 자신의 성격에 아주 알맞는 동네라고 생각하죠. 아버지는 딸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손질해서 빨리 딸아이에게 보여주려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손질한 자전거를 타고 예전처럼 딸이 천진스러운 표정으로 싱싱 달려주기를 기대하면서요. Where is she? Oh, she's unpacking. She's so fabulous, just fabulous. Different. Anyway, she can't wait to see you. Different? Ciao, Papa. Hey. Annie brought this candy bar all the way. 아들 매트에게 농구화를 선물하고 아내에게는 꽃을 선물하는 가정적인 아버지. 딸 애니를 찾습니다. 엄마는 애니가 몰라보게 변했다면서 즐겁게 웃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내려오는 애니. 정말 예뻐졌습니다. 아니, 성숙해졌습니다. 애니는 발랄하게 계단 난간을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빠. 조금은 어른스러운 옷차림과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딸 애니를 포옹하면서 아버지는 성숙해졌구나, 향기도 좋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의 밝은 표정과는 달리 어딘지 어색한 표정의 아버지. 애니와 아버지가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애니. Hi, Dad. Hey! God, I missed you. You look all lit up inside. Oh, I feel all lit up inside. Maybe we should go to Rome for a few months, honey. Oh, you two would love it. It's the most romantic place on earth. You smell pretty good, too. Oh, you like it? It's a present. Doesn't she look incredible? I almost didn't recognize her. Come on, dinner's on the stove. Honey, you want to come? All right, now that we're all back under one roof, we have some very important items to discuss. First on the list, who wants to go to the Laker game on Thursday? Oh. Me. Definitely yes. Okay, and with your busy schedule, too. Honey, I can't. I have inventory to do that night. Oh. Thursday, sure. Absolutely. Okay. Maddie, could you use your fork? Number two.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운동 경기와 폴 사이먼 공연에 다 같이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애니. 애니한테 뭔가 외적인 변화 말고도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케이. I met somebody in Rome. He's an American. 로마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리고 애니는 약혼 반지를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Wonderful, amazing man. And well, we started seeing each other a lot. And we fell in love. It actually happened. And we've decided to get married, which means that I'm engaged. I'm engaged. I'm getting married. Congratulations. 제일 먼저 동생 매트가 축하를 합니다. Oh, so oh my. And that's your engagement ring, huh? Yes, yes. We got it at a flea market outside of Rome. The guy we bought it from said it was at least 100 years old. Wow. So Dad, stop it. Say something. I'm sorry, what did you say? Dad, I met a man in Rome, and he's wonderful and brilliant, and we're getting married. 하지만 아버지 뱅크스의 눈에는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애니가 5살짜리 꼬마로 보입니다. 아니, 어린애가 결혼하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버지는 애니의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Ridiculous. You're too young to get married. Too young? Dad, I'm 22. If I'm not mistaken, that's a year older than Mom was when you guys got married. That is absolutely not true. Oh, no, you're absolutely wrong. You were this age when I married you? No, I was younger. I was this age when she was born. That doesn't matter. Times have changed. Your mother was mature, and 22 isn't what it used to be. Adam, would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It's hot in here. I thought you didn't believe in marriage. I thought it meant that a woman lost her identity. I thought you wanted to get a job before you settled down so you could earn money and be your own person. All right, hold on. I didn't think I believed in marriage until I met. 애니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사람은 천재고 다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벌써 22살이고 엄마가 결혼했을 때보다 오히려 한 살 더 많은 나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자신의 희망을 존중해달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무슨 일을 하냐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애니는 사설 정보 자문위원이라고 말해주지요. 아버지는 그 사설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실업자란 말이로구나. 아버지의 냉담한 반응에 화를 내고 나가는 애니. You're not getting married and that's it and that's final. And I don't like you calling me George. I mean, when did this start? Daddy, what is wrong with you? What? You're telling me you're happy about this? George, please, will you stop acting like a lunatic father and go out and talk to her before she runs out that door, marries this kid and we never see her again? 엄마는 아버지에게 대화로 풀어나가라고 설득합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그 딸이 엄마는 오히려 대견스러웠던 거죠. 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당에 나가 있는 애니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애니를 포옹하면서 네가 사랑한다면 나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애니를 달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애니를 달래기 위한 말이었죠. 애니가 사랑한다는 남자의 이름만 나와도 아버지는 이마가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세워진 농구 골대를 가리키며 예전처럼 1대1로 농구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예전처럼 아주 즐겁게 농구를 합니다. 잠시나마 결혼 이야기는 잊어버리고요. I suppose you're not in the mood for a little one-on-one? Daddy, I'm wearing heels. Come to the right place. 딸과 결혼하겠다는 청년 브라이언 맥켄지가 집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아버지는 브라이언이 운전을 너무 빠르게 한다고 투덜댑니다. 아버지 눈에는 아직 브라이언이라는 청년의 모든 것이 괜히 못마땅하기만 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설레고 즐겁기만 합니다. You want to meet him? Do I want to meet him? Oh, hello. Hi. Hi, I'm Brian McKenzie. Good. I'm Nina Banks. Yes, I recognize you from your picture. Yes, come the, in. The one please. Annie had with her in Rome. Yes, oh, good. Come in. Okay. Hello, Mr. Banks. It was the first time I ever hated the sound of my own name. 건강하고 단정한 청년 브라이언. 그가 손을 내밀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이름이 낯선 청년 입에서 불려지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 청년이 신고 있는 운동화의 상표도 못마땅합니다. 이제 부모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딸 애니와 브라이언 둘은 너무도 다정해 보입니다. 사랑스런 두 젊은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그러나 아버지는 그저 가식적으로 웃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런 자리 자체가 영 못마땅합니다. 더구나 브라이언이 딸아이의 무릎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은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자꾸 눈치를 줍니다. 이제 브라이언이 애니의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I can't wait to marry her and one day have children. Grandchildren. And I'm going to do my best to be supportive of her dreams. And she's a very gifted architect. I'm just thrilled that I met her. I love your daughter. And the feelings that I have for her are never going to change. I'm here to stay. 씩씩하게 애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브라이언. 브라이언의 말에 애니와 어머니는 감동하며 끌어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그동안에 들은 말 중에 최고의 말이었다고 칭찬하면서요. 그리고 애니와 브라이언은 외출을 합니다. 애니의 옷차림을 본 아버지가 외투를 입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애니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이 외투를 입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애니는 얼른 브라이언의 말을 따릅니다. Annie, it's a little nippy out. You might want to put on a sweater. Oh, Dad, it's okay. I'm kind of warm. So there's a chill in the air, and you've been on a plane. Dad, I'm fine. Annie, it is kind of cold out. It is? Yeah. All right, thanks. I'll get my jacket. Right then I realized my day had passed. She'll always love me, of course, but not in the same way. 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인공도 아니고 마치 몇 년 지나면 잊혀지는 신발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고 쓸쓸해합니다. 아이들이 나간 뒤에 아버지는 여전히 브라이언에 대해서 공시렁거립니다. 이미 기호는 아닌지 지명 수배자는 아닌지 전문 사기꾼은 아닌지 어디서 장모를 구워 삼는 법 같은 책을 읽고 온 것은 아닌지 불평이 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흐뭇하고 기쁩니다. 아버지의 볼에 입맞추면서 당신은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George, I thought he was great. I liked him a lot. And I'm really happy. George, will you please stop making that face? I'm very happy for Annie. I'm excited for her. This is a big deal. I think that we should at least hug. This is great news. Oh, wedding. Father of the bride. Can you believe it? Forty-eight hours later, the wedding was still on, and we were on our way to Bel Air to meet Brian's folks. 브라이언의 부모를 만나러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돈들 사람끼리의 만남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사돈이라는 말도 괜히 싫고 브라이언이 사는 으리으리한 부자 동네도 마음에 안 듭니다. 부자들은 다 속물들일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Just because you changed your outfit five times. Oh, and you didn't try 90 pictures? Two long sleeve, two short sleeve. George, Nina, welcome. Hello. I'm John. Hello. Hi, Joanna. Welcome. Come in, please. Come in. 사돈들 사람들은 인상 좋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었고 애니의 부모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자신들도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대단히 놀랐지만 사랑하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맺어주는 일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니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돈들 사람들 간의 좋은 만남의 자리. 그런데 거기서 애니의 아버지가 실수를 하죠. 이 불편한 자리를 잠깐 벗어나려고 2층에 올라갔다가 거울을 떨어뜨리고 2층 난간에 매달리게 되고 수첩을 풀장에 빠뜨리고 그걸 주우려고 하다가 그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쫓겨서 결국은 그도 풀장애까지 빠지게 됩니다. 어색한 자리를 피하려다가 괜히 실수만 저지르게 된 거죠. 자, 아버지가 벌이는 이 소동 장면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제 사돈끼리도 만났고 결혼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 생각을 해서 약소하게 하고 싶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니죠. 결혼 대행업자를 시켜서 근사하게 치러주고 싶어합니다. 들떠있는 어머니와 딸 애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당 250불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기겁을 합니다. 초대할 손님은 572명, 한 사람당 250불. 아버지는 손님 수를 줄이고 최대한대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애니는 실망스러워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한밤중에 애니 방에 들어간 아버지는 애니가 신부라는 잡지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예산으로 결혼식 치르는 법, 손수 케이크 만드는 법, 이런 것을 보다가 잠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딸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요. Very good. Oh, we've done the shutter. Why couldn't I remember Mama's touch? Oh, it's very nice. We change it all, though. Let's go. Frank and his crew had arrived to finalize all the details of the wedding. First was an audition for a band singer. Oh, Lordy. Oh, Cantare. Whoa. No wonder Annie's happy heart sings. Brian's love is giving her wings. Hey, like birds of a feather, a rainbow. Just as I was about to say, don't call us, we'll call you, I heard. How it will have to move out all the furniture if to have any sort of room. Oh, this is a nice statement. It's lots of fun. This is Bob's fun fun. 결혼 준비는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치르고 피로연은 집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의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옮기고 연못을 만들고 요리사와 가수를 결정하고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실상 그 모든 게 돈이었죠.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할 때 입었던 이제는 작아서 터질 것 같은 턱시도까지 억지로 꺼내 입었죠. 한 하나하나 움직이는 일마다 모두 아버지에게는 손을 벌리며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고 아버지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빠져나갑니다. 잠시나마 결혼식을 잊고 싶었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Nina said as long as I was escaping, would I mind escaping to the market and picking up something for dinner? Sure, that was all I needed. A busy supermarket. I needed to drive, mellow out, get my mind off the wedding. But mellowing out was not in the cards. 아버지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포장되어 있는 빵의 포장을 듣고 낱개로 꺼내고 있습니다. I'll tell you what I'm doing. I want to buy 8 hot dogs and 8 hot dog buns to go with them. But no one sells 8 hot dog buns. They only sell 12 hot dog buns. So I end up paying for 4 buns I don't need. So I am removing the superfluous buns. I'm sorry, sir, but you're going to have to pay for all 12 buns. They're not marked. 종업원이 와서 말리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핫도그 8개와 빵 8개를 사려고 하는데 다 12개짜리 뿐이라서 필요 없는 것은 빼내는 중이라고요. 도대체 미국 국민을 바보로 하는지 빵 회사들이 국민의 등을 처먹고 있다고 괜히 화를 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부딪혔던 일을 거기서 화풀이하려던 거죠. 심리적 갈등과 압박이 심했던 아버지. 짧고 깡충한 바지와 찢어진 턱시도를 입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She wants to talk to me first? Hello, George. Why do you look happy to see me in here, Nina? Happy? 결국 아버지는 빵 네 개 때문에 구치소 철장에 갇히게 되고 엄마가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빼내주는 대신 조건을 겁니다. 제발 이상스러운 행동 좀 그만하라고요. 그리고 딸아이 감정도 좀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You've been more than I can handle, George. Annie's wedding is not a conspiracy against you. It's just a wedding. People have them every day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I know it's going to be expensive, but we don't go to Europe. We don't own fancy cars. I don't own expensive jewelry, so we can afford to have a big wedding. 그리고 일은 다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브라이언의 부모들은 결혼 선물로 차를 선물했고 아버지는 애니에게 커피 제조기를 선물합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너무 작은 선물인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아버지에게 애니는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It's a cappuccino maker. It's supposed to be a good one. That's what they said at the store. It's top of the line. It makes great foam. I couldn't love anything more. Go into the chapel and we're My feelings exactly. Going to get married. Go into the chapel and we're gonna get married. What? We really love you and we're gonna get married. Go into the chapel alone. Spring is here, the sky. Mr. Banks. Here you go, a 40 long. It's gorgeous even on the hanger. Now, this is an actual Giorgio Armani. The real McCoy. Don't ask how I got it, but here it is. Salad bowls. These are primo gifts. As a matter of fact, I am so happy we have decided to serve the very chic but expansive seafood that our very harsh little wife. The beautiful bride! Good news! You have received another lovely, too good to be true silver tea set. What's the matter? Send it back. 그런데 이번에는 애니와 브라이언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애니가 울면서 집에 오더니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말합니다. What happened? 이유를 물어보는 아버지. Another girl? Don't look at your shirt. Don't worry. No, it wasn't anything like that. I started out as nothing really. He gave me a present. It's our 8-month anniversary today, and he gave me this look. Brian이 애니한테 믹서기를 선물했다는 거죠. 믹서기는 50년 전 미국에서 성차별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곧 성적인 종속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냐면서 애니는 확대해서 그럽니다. 한마디로 사랑싸움이죠.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애들 장난 같아 보입니다. 그런 일로 결혼을 취소시키겠다니 말이죠. 하지만 남자 대 남자로서 아버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이언을 데리고 술집으로 갑니다. I guess I can see your point. I mean, a blender does suggest a certain, you know, 1950s reference to sexual politics, but I swear it never entered my consciousness at the time. 어떻게 생각하면 브라이언을 애니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잠시 흔들리는 아버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생각이었을 뿐 아버지는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애니는 정열적이라 과잉 반응을 하지만 자네도 애니의 그런 면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묻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생각하지요. 애니와 브라이언은 참 천생연분이라고요. 그리고 애니와 브라이언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사랑과 화해에 정열적인 입맞춤을 합니다. I'm so sorry about the blender. You know, I see your point. It was incredibly insensitive of me. No, it's okay. I want it. It's my first anniversary present. I'm so sorry about calling you a worm. My dad told me. When I thought I was never going to see you again, if it wasn't for your father. I know. I love you. Me too. Everything fine now? Good. I'll just get it. Well, we made it to January. 드디어 결혼식 전날.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애니가 태어났을 때, 소녀였을 때의 귀여운 모습들이 눈앞에 어른거려서요. 자전거 타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졸업식 날의 모습, 아빠 품에 안기던 모습.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 떠난다니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봅니다. 애니가 혼자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도 집을 떠나려니 섭섭했던 거죠. 어릴 때 갖고 놀던 물건들도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고 애니는 말합니다. 이대로 머물 수도 없지만 떠나기도 싫다고요. 아버지는 그런 애니에게 말해줍니다. 살다 보면 놀라움이 찾아온단다. 사소한 것이 놔주질 않지. 나도 그렇거든. 그때 놀랍게도 눈이 내립니다. 그 지방에서는 36년 만에 내리는 눈이었죠. 눈이 오는 것 때문에 결혼 비용이 더 들까봐 걱정되시냐고 묻는 애니.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말하죠. 그 장면입니다. I know I can't stay. But it's like I don't want to leave. Well, that's the thing about life is the surprises. The little things that sneak up on you and grab hold of you. It still happens to me. What is this? I don't believe it. Oh my God, talk about surprises. It hasn't snowed in LA since I was 9. Mom's gonna die. What is that face? No, nothing. I was just thinking. Oh, this is gonna end up costing you more money. No. Oh, I know I'll remember this moment for the rest of my life. A city that hasn't seen snow in 36 years, it's bound to cause a few problems. First, we panicked and brought in extra heaters. But they were melting the ice sculptures, so they had to go. The florist had to thaw out our newly planted tulips with a hairdryer. 결혼식 날 아침입니다. Frank and Howard shoveled our path themselves at no extra charge. Just keep shoveling, don't stop. And the swan spent the morning in a lukewarm bath. Other than that, we were almost running on schedule. Nina, it's after 3. All I can say is thank God snow is white and worse. You know what I mean, worse. Frank, do you have that needle and thread? Here you go, George, if you can rock off. Howard, you better go to the church, Kadika. On my way. Uh-oh, bring the room cooler thread. I assume you'll be wearing a block tuxedo. Oh. Annie? I'm ready. Come on in. 아버지는 애니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애니의 모습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Thanks. Okay, let's get this show on the road. (웃음)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6개월 동안이나 당황해하던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아니, 애니를 키운 22년 동안이요. 신부 입장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흐뭇한 표정들을 짓습니다. 애니를 신랑 브라이언에게 인도하는 아버지의 표정도 흐뭇합니다. 하지만 이제 애니를 집에 돌아와서도 볼 수 없겠구나. 애니가 잠옷바람으로 밥 먹는 그 귀여운 모습도 볼 수 없겠구나. 아버지는 이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애니와 브라이언, 두 사람의 결혼 서약 장면입니다. I, Brian McKenzie. I, Brian McKenzie. Take thee, Annie Banks. Take thee, Annie Banks. To be my wedded wife. To be my wedded wife. To love and to comfort from this day forward. To love and to comfort from this day forward. I, Annie Banks. I, Annie Banks. Take thee, Brian McKenzie. Take thee, Brian McKenzie. To be my lawful wedded husband. To be my lawful wedded husband. Love and to comfort from this day forward. Love and to comfort from this day forward. The ring, please.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도 멋지게 치러집니다. 집도 꽃도 음식도 모두 훌륭했습니다. 단지 아버지는 아직 애니와 축하의 키스를 못 나누었죠. 더구나 주차 문제까지 생겨서 아버지는 식사도 못한 채 200여 대의 손님 자동차를 손수 운전해서 다 옮겨놓아야 했습니다. 애니는 애니대로 피로연 내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다닙니다. 200여 대의 자동차를 옮겨놓고 들어왔을 때 신랑과 신부는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부 애니와 춤을 추러 사람들을 뚫고 달려가지만 피로연은 마침 그때 끝납니다. 이제 애니가 부케를 던지고 신혼여행을 가는 순서만 남았지요.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가셨지? 애니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부케를 던지고 친구들의 환호와 꽃가루 세례를 받으며 애니는 브라이언과 리무진을 탑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지만 한 발 늦었죠. 결국 아버지는 애니와 작별 인사도 못합니다. 애니는 떠났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어질러진 집. 사람들도 모두 떠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허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옵니다. 애니였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애니가 공항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전한 아버지와 딸. 딸을 결혼시킨 뒤 쓸쓸하고 허전한 기분. 애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떠나고 난 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집에서 조용하게 서로 춤을 춥니다. 딸을 결혼시킨 아버지와 어머니의 쓸쓸한 자축 파티처럼.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요. With your smile so warm and your cheeks so soft, there is nothing for me but to love you just the way you. 1950년대에 발표됐던 원작을 새로 각색해서 만든 신부와 아버지. 시대는 변했어도 딸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스티브 마틴의 코믹 연기가 돋보였고요. 그 코믹 연기 속에 애잔한 감정까지 담아내고 있어서 미국 평론가들로부터 대단한 연기자라는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 폭력적인 영화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도 이 신부와 아버지가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해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상큼한 영화 Father of Bride, 신부와 아버지,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홍동신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